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싫어? 잠깐이라도 껴안고 싶어. 그냥 참아. 시간 날 때 보면 되지. 더 중요한 게 있잖아. I keep craving Greek yogurt. I swear I could live off it for the rest of my life. アレルギーあるんでしょ? 食べて具合が悪くなったらどうするの? 甘いものしてると時間が経つの忘れちゃう。 You got time for that? You have so many more important things to do. 난 감정을 못 숨기겠어. 사랑받고 싶다고 말할래. 맞아, 愛される 資格가 いるんじゃないの? そんなこと言ってたらもっと嫌われるよ. 夢中になれそうなことを見つけたいな。完全にハマっちゃうような何かを。 굳이? 남들이 하는 것도 따라가기 바쁘지 않아? 막상 진짜 미치지도 못할걸? そうやっていちいち計算して私たちが予想した通りになってるのかな? 아니,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知ってるよね? 頭の上の天気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って。 날씨를 바꿀 수는 없는걸. Can't change the weather. 그렇다면 번기를 좀 소리나라 이나즈마오미카 chasing lightning. 망설이지 말고 설렘을 따르는 거야. 이마오 가에르노 이마 닿っている この地を 変えてみせる. Change the ground. Lightning. 아, 우리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잠깐이라도 껴안고 싶어. 아무리 힘들어도 보고 싶으면 봐야지. 뭐 어떡해? I keep craving Greek yogurt. I swear I could live off it for the rest of my life. 알레르기あるんだよね. でもそれでハッピーになれるなら食べなきゃどうしようもないもんね. 編み物してると時間が経つのも忘れちゃう. Then do it, even if you don't have the time. Cause doing what you love makes you feel alive. 난 감정을 못 숨기겠어. 사랑받고 싶다고 말할래. ならそう言ってみなよ声に出せずに苦しむよりもその方がマシそうでしょ夢中になれそうなことを見つけたいのは完全にハマっちゃうような何かを 사실 나도 찾고 싶어. 미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믿는 거니까. もう待たないで無我夢中になる準備はもう十分. 넌 이미 충분해. 일단 미쳐보는 거야. 번개를 쫓는 거야. Chasing lightning. この音楽に乗ってウォーキングするのくるくる回って倒れるまで. What are you looking at? It's fun going insane. 그게 뭐라도 자꾸 생각난다면 지금 하는 거야. 감지るままに 素直なのが私たちらしいでしょ. 거기가 어디든 망설이지 말고 뛰어내려.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 Only I can make myself crazy. We can dance under the lightning. Night, night, night.